락티미스테 김조끼 프롬 더 레전더리 빙콩 레전더리 BBK 사운즈 또 이키부 앞에 선의 손가락을 꺾고 버스 병신들 진짜 모르겠니? 니들이 하는 건 그냥 내뱉다 평생 자기만 족밖에 못하지 나는 달라 언제까지 보이스웨어로 장난질이냐? 이제 지겹다 하지만 내 답은 여전히 보이스웨어 레벨이야 이건 동사촌을 위한 나의 메시지 사람의 매야 내 삶 내 삶은 하나의 커다란 바다 오늘도 학교에 도착해 난 교실에 첫 발을 딛자마자 돈을 받아 오늘도 꽉개 문 어금니 난 매점으로 향한다 내 손에 들린 천원짜리 한 장이 날 대표한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실에서 고등학교 3년 눈치깝지 매년 힘이 존나 딸려서 그때부터 밝혔어 주위 애들이 처음엔 일진을 조금씩 다 말렸어 전화 반복되는 패턴에 결국 모두 힘을 합쳐낼 때려서 계속 맞다 보니 내 집과 굳은 살이 잡혔어 펜을 잡았어 나약함으로 가득 찬 내 인생에선 얼굽기 위해 공책을 세게 펼쳤어 내 나약함을 바람에 날려버릴 수 있게 무작정 적었어 내 분노와 아픈 상처들을 이 고통들을 클래식으로 바꿔놓기엔 밤은 너무 짧고 또 다른 고통들을 안겨주는 학교에서의 낮은 내게 너무 길었지 내게 너무 길었지 지연필로 날 찔러 비명을 안 질러 허라임 스틸러 핀 디스크 라지 가교 확인 릴러 학교에선 피를 뱉고 집에 와서 랩을 뱉어 누가 감히 내 열정에 당당하게 힘을 뱉어 하루종일 백만 잡은 내 손가락에 군마비가 오고 더 이상 펜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하지만 난 낙심 않고 컴퓨터를 켜고 메모장을 켰어 죽어라 랩을 뱉은 내 목구멍에도 마비가 찾아왔지만 난 낙심 않고 메모장 옆으로 보이스웨어를 켰어 내 가사는 랜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 천천히 그들 내에 내 이름 세 글자를 새겨 힙합 플레이하는 나한테 감사해 난 이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배로 늘렸어 나 때문에 힙합을 육보이게 한 건 사과하지만 크게 신경한서 네가 흐려놓은 물 나중에 모두 내가 닦을 테니까 이윽고 이 신에서 날 모르는 사람이 없고 첫 앨범을 내고 청무대에 서게 됐어 이 날을 기다렸어 공연 당연 아침 앞에 어김없이 매점으로 향하는 나 일진들에게 빵과 함께 오늘 밤 내 공연을 보러 오라는 작은 쪽지를 건네 지고 수업이 모두 끝나고 난 곧바로 홍대로 향했어 풋클럽 관객들로 가득 차고 초대받은 일진들 역시 날 보러 왔어 공연이 시작되고 마침내 내 차례가 왔어 난 노트북을 켜고 마음속으로 크게 소리쳤어 오빠 랩 해도 돼? 프로기 반춘단에 소식교 다 뗐어 학교에서 먹인 빵으론 턱없이 부족하니 덮쳐먹어 여기저기에 죽방이 니 앞에 왔으니 귀 똑바로 세우고들 어바이 힙합 확신 난 가출 청소년보다 더 잘나가지 한국 힙합 듣는 병신들에게는 웅진 코웨이보다 깐깐했지 인공위성보다 높게 뜨는 날 보며 욕해봤자 내 반응은 군대 전용 헤딩처럼 깔깔이지 넌 그냥 계속 말없이 적용운기처럼 딸딸이 난 계속 깔래라이 물을 잡은 갈갈이 무척이라게 니들의 길을 강간해 라이 광주의 발발이 나비 협하는 주먹질들 하지만 되는 갈보다 더 강하지 김조키 이대 나온 여자보다 더 당당히 랩을 뱉어 정신이 룸사롱 미씨들처럼 바로 나가지 내 스타일? 사이버룩이야 프리피룩 스키니룩 펑크룩이야 난 일정이란 패션룩을 입고 이 더러운 거리를 정리해 소문보다 더 빠르게 퍼지는 내 이름 풍선보다 더 가볍게 내게 쥐어 터지는 병신들 헛수고하지만 한 곳과 달라서 쉽게 꺾지 못해 공연장 밖을 나서면 넌 쉽게 걷지 못해 왜냐면 내 랩이 너무 팻해서 모두한테 고칼로리 랩을 처먹여줘 돼지가득이기 때문이지 해가 바뀌고 반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난 방구소서 더 이상 날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등장해져 밖으로 내가 누구? 나 김조끼 AKA 6069 병신들아 모르냐? 그럼 지금부터 기억해 난 반드시 이 신을 뒤집어 놓을 거니까 못 믿겠다고? 내년에 봐 김콩비 BLBO 헐럴러 김트락 부산 갈매기 김까투리 DJ 김불구 장애 힙합 킬트라이브 서울 하드코어 안양 하드코어 69PM 892AM 김티페인 황비홍 어딨어 내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보여줄 시간이 왔어 BBK 사운즈 프레젠트 더 토스트맵 그리고 조키 매직 더 이상 망설임은 없어 모두 긴장해 아마오